한다고 돌아올 당신이 아니지만 진실을 말해줘요. 떠날 땐 말없이 떠나가세요. 날 울리지 말아요. 너무합니다. 너무합니다. 당신은 너무합니다. 떠나간 당신은 약속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. 너무합니다. 너무합니다. 당신 하나 둘 인연 내가 너를 못 보내줄 알고 가라지. 누가 너를 잡을 줄 알고 이렇게 날 울리고 가면 발걸음 꽤나 가볍겠다. 이렇게 날 버리고 가면 마음 꽤나 편하겠다. 너 괴롭고 나 괴로운 것이 왜 나는 모르니. 너 떠나면 나 외로운 것이 넌 뻔히 알잖니. 간다면 누가 나를 못 보낼지 알고 가라지. 누가 너를 잡을지 알고. 너 괴롭고 나 괴로운 것이 왜 너는 모르니. 너 떠나면 나 외로운 것이 넌 뻔히 알잖니. 간다면 네가 나를 못 보내지 알고 가라지. 네가 나를 잡을지. 입마음 울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미련만 남겨놓고 돌아가는 나를 미운 사람 미련 때문인가 멍들은 이 내 가슴 아픔만 치고 간 사람 정주도 마음 주고 추고간 사람 미련 때문인가 멍들은 내 가슴 아픔만 추고간 사람. 이게 맞는 거요? 나만 이런 거요? 고운 얼굴 한 번 못 보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? 이게 맞는가요? 나만 이런가요? 하얀 손 한 번을 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?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?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긴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. 잡고 차차 얘기래요. 아비스 내리는 창밖을 보며 아쉬움에 창문만 뒤돌아보는데 기적소리 울음소리 나를 열차는 이별없이 떠나가는데 다시 오면 안 됩니까 말을 해줘요. 열차는 이별없이 떠나가는데 반열차는 이별없이 떠나가는데 이 스쳐 잡을 수 있어요. 내 옆에 당신만 있어주면 무엇이든 당할 수 있어. 사랑이란 나도 인생이란 나도 행복이란 믿음의 나무도 멋있게 키웠어. 내 품에 안고가 당신 품에 안겨주고 싶어. 나는 야 당신의 사랑에 그녀를 알아도 샹하이 샹하이 샹하이 투어 있을 이 가슴이 잊지 못한 사랑의 둘씩 내가 왔단다.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비켜라. 안 되는 일 없단다.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.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.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. 다 했다고 다 했다고 고생 다 했다고 왔다고 왔다고 해뜰 날 왔다고 다 그치고 다 그치고 비는 다 그치고 해맑은 태양은 우리를 비추고 해뜰 날 온다니까.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. 아찡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. 다 했다고 다 했다고 고생 다 했다고 왔다고 왔다고 해뜰 날 왔다고 다 그치고 다 그치고 비는 다 그치고 해맑은 태양 우리를 비추고 해뜰 날 온다니까. 온다니까. 사랑님은 아시려나. 그대가 그리워 그리워 말이 기왕에 가시려거든 내 가슴에 남아있는 정마저 가져가야지 처음엔 왜 몰랐을까 이렇게 끝난 것을 속달고 남자는 남자는 다 모두가 그런 가슴에 내 가슴에 남아 외롭게 외롭게 울려만 주네. 속에 떠오르는 눈동자 그리운 눈동자 아 그리운 눈동자여 안개 안개 그 욕심 더해가는 희미한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당신은 언젠가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데 고향을 물어보고 잃어버린 이야기인가 대답하지 않네요 바라보는 눈길이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도 대답 없이 시침이 떼고 가던 못하더라. 찾지도 못하고 맞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. 여자의 길에 무네. 날 두고 떠나가면 떠나버리면 정 때문에 나는 어떡해. 날 울린 남자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.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. 잡지도 못하고 맞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. 여차이 길에 무네. 날 두고 떠나가면 떠나버리면 정 때문에 나는 어떡해. 날 울린 남자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.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. 도망간 푸른 물에 넣어줬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가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 님이야 그리운 내 님이야 언제나 어려웠나 강물도 달 밤이면 목매여 우는데 님 잃은 이 사람도 한숨을 지는 추억에 목매인 흐려웠나